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인민정권 외무상으로 임명된 허르헤 알베르토 아레아사 몬세라테에게 7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내정 간섭 책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나라의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의 영원한 사령관인 우고 차비에스 브리아스의 위협을 실현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축제는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 속에서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가 새 직무 수행에서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했습니다.